게 아름답던 바람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고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하루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너를 보내고 난 또다시 하지만 너의 곁에도